회개 없는 믿음은 거짓이다 하는 것입니다. 늘 여러분들께서 많이 들으셨던 그런 말씀들이지만 정리한다고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누가복음 13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3장에 오늘날에도 사실 많은 이런 일들이 잘못 해석되고 있는 일들이 있는데 주님께서는 당시에 일어났던 어떤 재난과 불상사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하십니다. 그때 마침 누가복음 13장 1절부터 5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그때 마침 두어 사람이 와서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저희의 제물에 섞은 일로 예수께 구하니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해받음으로써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치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또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치어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치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뭐 IT의 지진이 일어난 것이나 또는 쓰나미가 와서 그 인도차이나 반도 쪽에 큰 재난이 발생했을 때 이런 일들이 있을 때 많은 기독교 인사들이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하는데 어떤 분은 타락한 사람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었다라고 얘기하고 하지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그렇게 생각하느냐? 그 사람들이 너희보다 더 타락했기 때문에 거기는 쓰나미가 오고 거기는 지진이 와서 그렇게 죽는다고 생각하느냐? 아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도 회개치 아니하면 똑같다. 망한다. 그렇게 얘기하십니다. 당시에 빌라도가 예수님을 대할 때 굉장히 점잖은 모습으로 대하는 모습을 우리는 인상적으로 기억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빌라도에 대해서 참 희생양이다. 사도신경에 나오는 바람에 우리가 사도신경 가끔 해야 되는데 사도신경에 나오는 바람에 수억의 그리스도인들이 그냥 빌라도를 비난하잖아요. 사도신경에 외우면서. 근데 좀 그 사람 안 됐다. 근데 빌라도는 굉장히 잔인한 통치자였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하나가 이 사건인데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제물에 섞었다. 그 사람 갈릴리 사람들이 조금 반항적 기질이 있었어요. 좀 우리 이북 사람들이 좀 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김정일 씨라든지. 근데 갈릴리 사람들이 그런 게 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는 갈릴리 사람들이 제사를 드리러 예루살렘에 왔는데요. 약간 어떤 반역의 어떤 조짐을 읽었던지 어떻든 그냥 그들을 성전에서 죽여가지고 그들이 드리는 제물의 피와 구체적으로 섞었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렇게 죽어서 피를 흘렸다는 거예요. 성전에서는요. 레위기를 요즘에 새벽기도 때 보시면 성전에서는 제물의 피 외에 어떤 피도 용납될 수가 없었습니다. 제물의 피 외에 어떤 피도. 그러니까 빌라도가 이렇게 했던 이 사건에 대해서 주님 말씀하셨고 또 한 번은 실로암 망대가 무너진 거, 뭐 요즘에 다리가 무너진다, 이런 것들을 생각할 수 있죠. 건물이 무너진다. 뭐 9.11 테러 때도 그 안에 있던 사람들은 우리보다 훨씬 죄가 많은 사람들이었기 때문이었겠어요. 그 중에는 경건한 그리스도인들도 있었을 것이고 그 중에는 또 주님을 알지 못하는 분들도 있었겠죠. 아주 정말 못된 삶을 사는 사람도 있었겠죠. 다 섞여 있는 거죠. 그런데 회개하지 않으면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회개하라고 하는 메시지가 현대 복음주의에서 점점 없어지는 건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회개하라는 메시지보다는 믿으라는 메시지로 이게 대치가 되는 거죠. 미묘하게. 그러니까 회개하라가 없고 주님은 어떤 복음을 전하셨나 하면 회개하고 예수를 믿으라. 회개하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믿으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회개하라가 믿음과 동의어라고 생각하는 것이 현대 복음주의자들의 많은 해석이에요. 제가 복음주의자들이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멀쩡한 교회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복음 메시지와 오늘날 보편적인 복음 메시지의 차이가 뭔가 하면은 회개가 있느냐 없느냐 하는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회개가 더 이상 구원의 조건이 되질 않고 있는 게 오늘날 많은 경우에 전해지는 복음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정말 예수님이 전한 복음인가 똑같은 건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는 구원과 동의어로 사용된 경우를 제외하면 구원의 조건으로 믿음에 추가된 거짓 항목이다. 찰스 라일리라는 분은 미국 복음주의자들에게 무지하게 많은 영향을 미친 스터디 바이블, 라일리 스터디 바이블도 있는데 그러니까 스터디 바이블을 썼다. 그러면 벌써 이게 꽤 유명하고 알려져 있고 그런 분들이죠. 근데 사실 찰스 라일리가 쓴 책들도 저도 어렸을 때 많이 옛날에 한국말로 번역된 것들도 있고 그래서 읽었는데 사실 굉장히 위험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회개는 마음의 변화지 삶의 변화까지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게 현대 복음주의 안에 회개를 과연 회개하라고 그러면 누가 믿겠냐는 거죠. 회개하라고 그러면 사람이 싫어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복음의 메시지를 좀 더 매끄럽고 사람들이 좀 받아들일 수 있는 정도로 나중에 회개하지 않겠느냐 이거죠. 성경이 가르치는 회개는 어떤 것인가 하면 전인격적인 것입니다. 첫째로 회개는 회심의 결정적인 요소예요. 그러니까 회심이라고 하는 거는 회심 이퀄 믿음 더하기 회개 이렇게 되는 거죠. 회개와 믿음 이게 회심이라는 거예요. 회개는 의지의 변화 구체적으로 죄에서 돌이키는 게 회개라는 거죠. 그러니까 방향을 전환하는 건데 의지의 방향을 재설정하는 것입니다. 의지의 방향을 재설정한다는 것은 의지라는 것은 내 행동을 유발시킬 수 있는 것이에요. 행동으로 나타나지 않을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옛생활을 부인하게 되고 예수 믿었는데도 옛날에 살던 방식 그대로 살아간다면 그거는 거짓된 회개죠. 예수를 믿는데도 옛날에 살던 방식 그대로 옛날에 사람들 속이고 살아가던 거 옛날에 그냥 다 이렇게 대충 넘어가면서 그냥 미끌미끌하게 하면서 그저 돈을 추구하고 살아간다든지 이런 것들은 믿는 게 아니죠.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그거는 전적으로 변화가 되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내게는 새로운 방향이 설정됐기 때문이죠. 그래서 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잔 맥아더가 책에서 한 얘기 중에 하나가 어떤 분이 예수님을 믿고 교회 주일학교도 열심히 하시고 또 헌금도 많이 내시고 교회에서 열심히 하는 분인데 그분 지나가다가 이 동네에서 제일 큰 주류 체인점을 운영하고 있는 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 케이스를 소개하잖아요. 그러면서 그 목사님이 너무나 아무렇지도 않게 그걸 얘기한 때에 잔 맥아더는 거기에 너무나 충격을 받고 의문을 제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하고 있는 일들이 그전에는 아무런 양심의 가책이 없었을 수가 있고 그전에는 내가 신앙적으로나 모든 면에서 없을 수 있어요. 하지만 정말 예수님을 만났을 때는 내가 살아가고 있는 내가 가지고 있는 직업부터 시작해서 직장에서의 나의 이 하는 방식, 일, 사람 대하는 것 모든 가정에서 이게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인가 이렇게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는 새로운 주인을 섬기게 됐기 때문에. 당연한 거잖아요. 그 변화가 없다면 어떻게 그 사람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그러겠어요. 교회 나온다는 것 하나 가지고. 회개의 3요소가 있어요. 데살로니가전서 1장 9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9절. 바울사도가 데살로니가에 가서 복음을 전한 후에 이 편지를 쓰면서 그들이 어떻게 회개했는가를 이렇게 정리해주고 있어요. 저희가 우리에 대하여 스스로 고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 들어간 것과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사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며 여기 세 가지 요소는 우상을 버렸다. 그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왔다. 그리고 사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긴다. 라는 이 세 가지를 여기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진짜 회개라는 것입니다. 그전에는 죄 가운데에서 살아갔습니다. 우상을 섬기고 살아갔습니다. 그러나 우상을 버렸습니다. 우상을 향해서 가고 있었다가 이제는 하나님을 향한 방향으로 돌이켰습니다. 그리고 돌이켰을 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하나님을 이제는 섬기고 살아가는 것이 이게 회개다라고 바울사도는 데살로니가전서 1장 9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참된 마음의 변화, 물론 회개라는 것은 마음의 변화가 없이 행동의 변화가 나타날 수 있는 것은 아니겠죠. 회개는 마음의 변화를 근본적으로 하는 것이에요. 그러나 마음의 변화는 반드시 행동의 변화를 낳게 되어 있죠. 마음이 진짜 변했는데 뭐 행동이 안 변할 수가 없는 것이죠. 6번에서 그리스도께서 제임스 패커가 한 회개에 대한 이야기인데 그리스도께서 요구하시는 회개는 삶에서 그리스도께서 요구하시는 모든 주장을 제한하는 그 어떤 것이라도 거절하겠다는 확고한 결단이다. 이제 회개한 삶은 다시 말하면 주인이 분명한 거예요. 어찌 주인이 있는데 다른 주인이 자기를 좀 팔타임으로 하라고 나는 풀타임으로 한 주인을 섬기는 사람인데 팔타임으로 돈을 더 줄 테니까 좀 이렇게 대충 해고 이렇게 와서 하라고 할 수가 없죠. 결혼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 또 좋아져가지고 팔타임으로 이 사람하고 좀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할 수 없듯이 한 주인을 섬기는 것이란 말이죠. 그것을 방해하는 모든 것들을 잘라내는 것입니다. 한편으로는 저는 오늘 제가 목회 서신에다가 썼지만은 존 파이퍼 목사님이 한 8개월 동안 쉬겠다. 모든 하여간 손을 다 놓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러면서 얘기했던 것 중에 하나는 뭔가 하면은 자기의 결혼 생활, 자기 아내를 향한 자신의 최우선적인 의무 이 부분이 지난 30년 동안의 목회를 해오는 동안에 무슨 뭐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책임과 의무라고 하는 차원에서 내가 이거를 더 잘하겠다 그러면서 다른 걸 거절하는 그런 면에서 이것도 하나의 지속적으로 회개하는 삶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회개는 지적으로는 죄를 깨닫는 데서 시작을 하게 되죠. 그리고 그것에서 끝나면은 그게 어떻게 회개겠습니까? 감정적으로 어떤 때는 주체할 수 없는 애통함을 수반하게 되죠. 그렇지만은 우는 것 자체가 회개라고 할 수는 없겠죠. 의지적으로는 회개는 의지의 방향의 변화를 포함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 복종해서 살겠다는 의지가 있는 것이 회개라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로이드 존스가 한 이야기를 길지만 여기에 써놨습니다. 회개는 당신이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은 악한 죄인이라는 사실과 당신이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받아야만 한다는 사실 그리고 당신이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깨닫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회개는 죄라고 불리는 것이 당신 속에 있다는 것을 깨닫는 것에서 시작하여 그것을 제거하길 바라며 그 죄의 모든 모양과 형태로부터 돌아서는 것을 의미한다. 어떤 대가를 치르고서라도 세상, 곧 마음속에 있는 세상이나 실제 세상을 포기하고 자기를 부인하며 십자가를 지고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것이다. 가장 가까운 사람들과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이 그리고 온 세상이 당신을 바보라고 부르거나 당신이 광신자가 되었다고 말할 수도 있다.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어야만 할 수도 있다. 하지만 달라질 것은 없다. 그것이 바로 회개다. 마틴 로이드존스가 하는 얘기는 우리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다시 생각하게 합니다. 주님께서 너희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아오라고 그러셨을 때 많은 사람들이 쫓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주님을 쫓아가고 있었고 주님이 메시아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많은 허다한 무리가 쫓아가고 있었는데 주님께서 그 말씀을 하셨을 때 이거는 회개를 촉구하신 것이에요. 왜냐하면 진짜 방향의 변화는 너희가 우상을 가진 채 주님을 쫓아오는 것은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진짜 회개는 우상을 버리고 참되신 하나님께로 향해서 그분을 섬기는 것이 회개라고 주님이 말씀하신 것을 다시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 회개와 이 회심이라는 것, 이 하나의 인생의 제일 큰 전환점이겠죠. 이것을 회개와 믿음이라고 정의를 한다면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냥 요즘의 복음주의자들이 저는 어느 정도는 여러분들께서도 믿기만 하면이라는 말씀을 많이 들으셨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믿기만 하면 회개라는 말을 언급하지 않은 채 믿기만 하면이라는 말을 많이 들으셨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게 오늘날의 복음주의니까요. 오늘날의 복음주의라고 말하기는 어렵지만 너무나 보편적인 복음주의 현상이 되었습니다. 이럴 때에 이런 이야기들, 이런 메시지들을 통해서 내가 복음을 듣게 되었고 교회를 다니게 되었고 또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만약에 회개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주님이 말씀하신 복음, 그거를 우리가 다시 생각을 하게 된다면 우리 자신을 다시 돌아보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 오늘날 교회가 믿는 사람들은 많지만 진짜 믿는 사람들은 적은가? 왜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모이지만 세상에서 이렇게 욕을 많이 먹어야 되는가? 믿는 사람들은 왜 모순이 많고 행동과 실제가 다르다고 사람 말과 행동이 다르다고 말을 하는가? 이런 수많은 비난들이나 이런 것들이 초대교회 때부터 우리가 성경에서 보던 이야기들은 아니라는 것 우리가 분명히 압니다. 1세기의 교회의 모습을 우리는 사도행전에서 조금 보는데 그 모습은 정말 사람들이 칭송을 할 수밖에 없었던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심지어는 두려워할 정도로 저것들은 진짜 너무나 분명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들의 고백과 신앙 고백과 그들의 삶이 갭이 뭐 왜 없겠어요. 사람이 다 성숙해지는 과정에 성화의 과정을 가는 사람인데 그렇지만 그들은 주를 위해서 죽을 준비가 되어 있었던 사람들이었다는 것은 우리가 성경에서 보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가 오늘날 그럴 때 이 회개라는 것은 지금 마틴 로이드 존스가 얘기하는 것만이 아닙니다. 제임스 패커가 얘기하는 것만이 아닙니다. 성경이 얘기하는 또는 주님이 말씀하신 복음과 이 복음에 비추어서 우리가 생각을 해볼 때 회개라는 것은 결국은 주를 위해서 죽을 수 있는 것이 그것이 회개한 사람의 결과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전제가 맞다면 정말 오늘날 이 기준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교회 가운데에 우리가 다른 걸로 대치시킬 수 없는 왜냐하면 주님이 놓으신 기준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다면 이 기준 속에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 기준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교회가 흘러가야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굉장히 다른 문제가 생기지 않겠습니까? 그죠? 서로가 서로를 그저 이렇게 축혀 세워주고 그저 아유 믿음 좋으시다고 하는 차원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참된 믿음을 향해서 판단하자는 얘기가 절대 아닙니다. 아, 이 사람은 내 옆에 앉은 사람을 보니 이 사람은 아니올시다 이렇게 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런 얘기가 아니라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게 되고요. 그리고 정말 내가 근본부터 시작해서 여러분 이렇게 생각 정말 내가 신앙생활을 지금까지 하는 동안에 내가 들은 이야기는 정말 무엇이었는가. 그러나 내가 들은 이야기가 정말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그것인가. 예를 들면 오늘 회개와 믿음이냐 오직 믿음이냐 하는 문제죠. 이런 부분들을 잘 생각을 할 필요가 있고 또 그 기준에 의해서 우리 자신들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9번에 보시면은 회개는 일회적 행동이 아니고 지속적이고 평생 계속되는 고백이다. 한 번 회개한 사람은 계속해서 회개합니다. 마틴 루터가 얘기한 것처럼 회개는 신자의 전 생애의 과정이라고 저는 얘기했습니다. 회개의 열매를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 적극적이고 지속적인 회개의 태도는 예수님이 팔복에서 말씀하신 영적 가난함과 애통함, 온유함을 낳는 것입니다. 팔복에서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 마음이 정결한 자는 복이 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다. 그거는 그것을 제일 잘못 읽을 수 있는 방법이 뭔가 하면요. 온유한 사람 그러면 와, 이 사람이 온유해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또 마음이 정결한 그 사람처럼 순수한 사람이 없어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또 마음이 가난한 거 근데 애통하는 거 그 사람은 그냥 잘 울어 이런 게 아니라 그 사람이 타고난 성질이나 기질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이 팔복은요 예수님을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을 때 참 거듭난 성도에게서 나타나는 열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들에게 천국을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이게 참된 신자들의 특성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자신들이 이 회개에 대해서 깊이 분별할 필요가 있다는 것은 뭔가 하면 너무나 오늘날에는 이 회개라는 것을 회개하라고 그러면 사람들은 싫어하죠. 회개라는 말 좋아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내가 지금 있는 상태 그대로 돌이킴 없이 내가 버려야 되는 것 없이 그냥 주님을 쫓아간다 하면은 그거는 뭐 까짓 거 좀 고려해 볼 수 있는 것이 되겠죠. 그러나 이것은 주님께서 말씀하신 바 천국은 천국으로 인도하는 문은 영생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다. 그리고 가는 사람들이 적다. 길이 협착하다. 라고 말씀하셨고 넓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은 결국은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이고 많은 사람들이 그리로 들어가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주님의 말씀과 반하여 우리는 더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겠다고 하는 이 구령의 열정이 자칫 잘못하면 그것은 주님이 설정하신 대로 전하는 것이 아니라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은 생각보다 넓으며 그리로 지나가는 사람들은 생각보다 많고 멸망으로 인도하는 길은 생각하는 것보다는 좁다. 이렇게 우리가 잘못 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하신 말씀을 저도 가만히 생각을 하면서 저 자신이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을 하면서 배워왔던 것들이 있는데 그것들을 다 점검을 많이 하게 돼요. 내가 어떻게 저를 가르쳐주셨던 목사님들이 몇 분 계시죠? 어린 시절부터 내가 받았던 그 메시지에 그 복음이 어떠한 것들이었는가 하는 것들을 많이 생각하면서 그런 기회들이 많이 생겨요. 여러분들께서도 이 말씀들을 이렇게 쭉 들으시면서 그런 것들을 분별하시고 정말 내가 어떤 자리에 와 있는가 이런 것들을 생각하시고 생각하는 데서만 끝나면 되겠어요. 거기서 정말 주께로 나아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야 할 것입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